자, 교육청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뭐 제가 혼자 있고 여럿이 앉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중에 하나고 저는 혼자서 있어서 저만 혼자 이렇게 보는, 만나는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똑같습니다. 우리가 1대1로 눈 마주치는 건. 예. 그래서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만남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서로 교환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각자가 필요한 만큼 서로 교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좋은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고, 좋은 만남이 됐으면 좋겠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영향을 받아서 아주, 즐거운 그런 시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육감님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우리 기후민주화운동과 참교육운동에 정말 선도자적인 역할을 지도자로서 활동을 해주셨고 조남은 늘 저희들이 후배로서 늘 교육감님 조남을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교육감님이 이끄시는 광주시 교육청을 방문하게 되어서 정말로 영광이고 반갑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말씀을 드릴까요? 그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관계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 일반적인 교육행정이나 일반행정이나 다 행정이고 정부의 역할이니까요. 예. 이 정부의 역할에서 여러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도 행복한 공직생활, 직업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하신가요? 네. 혹시 답답하진 않으세요? 가끔 답답함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역동성과 또 민주화와 지난 역사에 대해서 한없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현실로 보면 또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직장을 어떤 직장을 다니든 간에 우리 모두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첫 번째 아마 어려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젊은 친구들이 군 입대를 앞두고 대화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선배급 젊은이가 군대를 가려고 하는 후배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돼야 돼. 뭐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또 튄다고 찍히기 때문에 그냥 겨서 시키는 대로만 해.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자기 일에 조금 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저는 이제 도지사로서 저희 지역사단이 32사단입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장병을 위한 특강을 가는데 정말 어려워요. 제가 아이돌 스타도 아니고 몇백 명의 그 젊은 장병들을 강당에다 놓고 그 친구들하고 뭐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할 때마다 참 어려워요. 그러다 최근에서야 그 친구들과 조금 더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친구들한테 너희들의 이 젊은 날의 군 생활이 너희들이 살아갈 이 나라를 위해서 시민의 의무로서 보람 있는 생활이었다라고 자부심을 갖게 해줄게. 내가 그런 정치인은 될게요. 여러분들 그러니 시민의 의무로서 여러분들의 군 생활에 대해서 좀 더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이 시간을 좀 보내주세요. 어떤 경우이든 간에 그 시간은 나의 것이 되도록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주어진 시간이나 어쩔 수 없이 내가 타율에 의해서 강제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니까 가능하면 여러분들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시민의 의무와 권리로서 즐거운 자기의 결정으로서 이 국방의 시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을까요? 예라고 대답을 해요. 예라고 대답을 하지만 여러분들 그 예라고 하는 대답 내에 여러분들이 그 대답 이면에는 또 다른 의문이 있는 거 압니다. 우리들의 사회생활은 또 어떨까요? 우리들의 인생은 내가 정말로 자유롭고 행복한 어떤 선택의 연속일까요? 아니면은 내가 먹고 살아가야 된다는 경제적 생활의 방편과 조직의 유기에 대해서 주어진 어떤 조건 내에서 나한테 끊임없는 강압된 뒷선에서 나는 눌려있는 걸까요? 근데 우리들은 끊임없이 이 눌려있는 현상에 너무나 익숙해 있어요. 어떤 때는 눌려있지 않으면 불안감을 느끼기도 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누구도 그 현장에서 자기 판단하에 자기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그 권리와 의무를 방기해왔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될 숙제이고 인류사 보편적인 시민과 인류사의 과제라고도 생각을 해요. 사람은 좀 더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되고 자기 인생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는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아가야 된다는 의무,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는 의무, 수많은 의무와 규정이 내가 내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을 방해하거나 억압하고 자기는 그것을 뭔가 유보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요? 실제로 직장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직장생활이 우리가 이제 짜놓은 이 유괴 문화에 의해서 끊임없이 압박받고 사는 것 같아요. 저는 도지사가 2010년도 첫 취임을 했는데 그때 우리 충남 도청 공직자분들한테 제가 도지사라고 하는 사회적 지위와 도지사를 안에 사인할 수 있는 사람은 저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역할을 방기하거나 남한테 양도할 생각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무게는 똑같지 않을까요? 도지사가 되면 좀 더 특별히 더 권위 있는 사람이 되는 걸까요? 대통령이 되면 좀 더 다른 인간이 되는 걸까요? 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회생활 내에서 역할 분담을 하거나 조직활동을 통해서 어떤 역할을 나눌 수는 있지만 인간의 무게는 똑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각자가 인생을 살고 직업생활을 했을 때 가장 벽에 부딪히는 이 구조가 너는 생각하지 마. 시키는 대로만 해. 이런 어떤 조직 문화가 하나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 속에서 우리는 언제부턴가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두려운 존재가 되어 있는 것 아닌지. 근데 사실은 자기가 현장에서 판단하고 입으로 결정했다가 낭패보는 사례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규정대로, 지침대로 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다면 현재의 우리나라 지방자치 내에서는 중앙부처와 법령에 의해서 규정되거나 유인받은 사무 이상의 것들은 지방자치가 사실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권한을 허용하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잊고 지내왔기 때문에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구조 자체가 한 개인의 그러한 창의적 도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하고 아니 공직자라고 하기 싫네요.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들하고 우리 새로운 나라 한번 만들어보자. 새로운 나라 만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새로운 인간으로 살아가는 일이다. 저도 도지사를 하면서 앞선 선배님들과 선배 도지사들의 사례를 많이 보죠. 어떻게 해야 민원이 좀 덜 생기고, 어떻게 해야 갈등과 분쟁이 좀 덜 생기고, 어떻게 해야 정치적 갈등으로부터 자기가 덜 유연해지는가에 대해서 저도 경험적으로 많이 알죠. 그러나 거기부터 조금은 좀 바꾸고 싶은 생각이 저에게는 늘 있습니다. 그 변화를 조금씩 더 좀 갖고 변화를 꾀하고 싶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혁신을 한다. 혁신 학교를 만든다. 혁신 교육을 한다. 모든 것은 사실은 내가 혁신하고 있느냐의 문제로부터 복원합니다. 그래서 그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제가 좀 더 다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랬을 때 제 가장 첫 번째 노력이 뭐였는지 아세요? 남이 나를 비난할 때 그 사람이랑 좀 더 잘 대화하기. 길감이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둘이 살기 때문에 한 두 달에 한 번씩은 도정질의를 받으러 갑니다. 근데 꼭 부위의 의원님들은 교육감님이나 도지사랑 꼭 1분 1답을 하고자 하십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 실국장님들과 중무관님들이 더 잘하실 있는 일인데 도지사한테 그 많은 관제들을 꼭 묻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묻는 질문이 대부분 저한테 어떤 분노를 막 터뜨리는 형태로 진행되기가 일쑤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정말로 노력했습니다. 그분들의 고함, 그분들의 톤 높은 목소리, 그분들의 다소 내 마음을 찌르는 단어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다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교육감님들 여기 부리산 여기 있는데 이렇게 질의를 하다 보면 의원님들의 그 눈을 좀 보면서 가능하면 그분의 말씀을 드리려고 지난 몇 년 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웬 자학증이 되냐고요? 근데 그러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싸우는 많은 원인을 보면 막 엄청난 국가 중대사의 정책과 노선을 가지고 싸운다고들 이야기하지만 제 옆에는 아닌 것 같아요.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싸워요. 그곳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내가 너무 처참해 무너지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싸워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잘 살아요. 제가 최근에 예전부터 그런데 가끔 이제 느끼는 게 대한민국 역사의 주인은 민중이다. 주권 재민이다. 근데 정말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었는가? 주인이었는가? 이런 질문을 해요. 지난해 말부터 제가 오랫동안 미뤄왔던 이제 장편소설 중에 이제 박경리 선생의 토지를 읽고 있는데 지금 한 10권 읽고 있어요. 반절 읽었는데 거기에 그런 대목이 나와요. 읽어보신 분들은 혹시 제가 이름을 얘기하면 쉽게 기억을 하시겠지만 또 혹시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이렇게 부순 얘기하면 얼마나 이해가 될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현재 토지 10권까지의 내용을 요약 정리 줄거리 이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죠. 어찌됐든 저 하동 땅에 외동딸 서희가 어쨌든간에 우여곡절 때 만주로 갔어요. 만주로 갔을 때 하동 땅에 있던 소장인들과 일반 농민들이 맷가고 같이 쫓아갔는데 그 중에 월선내라고 있어요. 무당집 딸인데 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우 젊었을 때부터 사랑했던 첫정의 여인이죠. 이 월선내가 용이의 아들을 키워주는데 하루는 이 용희의 아들, 어린 아들이 만주 지역의 민족학교에 갔다가 민족 의식이 구치되어서 학교 길에 집에 와서 월선내한테 이야기를 해요. 엄마, 나 빨리 커가지고 나라를 찾는 독립운동을 하러 떠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월선내가 그렇게 문답을 해요. 아소라 이 새끼야, 네가 무슨 나라에 욕을 먹었고 무슨 나라에 한자리를 했다고 네가 무슨 나라를 찾는단 말이냐. 그건 나라에 벼슬이나 살던 사람들의 얘기지 우리처럼 저 땅에 그냥 땅이라 붙여먹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무슨 나라냐. 저는 그 대사가 너무나 가슴 아프게 저를 찍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 땅의 백성들이 나라는 나라와 국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은 녹을 먹고 벼슬 사는 사람들 것을 나라라고 생각을 했구나. 근데 역으로 그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은 그 무지랭이 백성들 싸움. 우리 5000년 역사를 보세요. 임진왜란 때 여차하면 강을 건너서 도망가려고 하는 임금과 그 벼슬아치들이 있는 반면에 그 땅에서 떠날 수 없는 그 백성들 많이 죽창들고 일어나서 싸우잖아요. 결국은 국가와 정치의 역사로부터 우리 백성들과 평범한 민중들이 배웠던 것은 그건 내 것이 아닌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내 것이어야만 되는 이 이율배반적인 어떤 고통을 우리 역사에서 늘 지니는구나. 또 한편 이런 게 있어요. 김훈의 남한산성이라는 소설에 보면 남한산성으로 찾아가는 그 주인공이 도강을 해야 되는데 임금님을 다 쫓아서 이제 가야 되는데 겨울이라서 배는 띄울 수 없고 지금에 뭐 이제 어디쯤 될까요? 송파나 저쪽 위쪽에 윗목 쪽에 가서 단단히 얼음 부위를 찾아서 건너오려고 하는데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강가에 있는 나룻대 뱃사공 집에 가서 길을 안내하라고 불러서 안내를 해요. 말을 타고 말을 내려서 말을 끌면서 단단히 얼어있는 한강을 다 건너자마자 정말로 저도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김은 씨의 그 역설적인 그 문장법이 더 그 상황을 거의 만화의 한 컷처럼 그 문장이 확 들어오게 만들어놨죠. 나는 글을 배웠다. 그는 언젠가 적군을 나와 같이 또 안내하리라. 나라를 이끄는 자들은 백성들은 이놈이 오나 저놈이 오나 안내할 것이라고 봐요. 자, 이것은 국가와 민중의 관계이지만 자, 이 국가를 내가 생각하는 모든 권위의 질서라고 대비해봅시다. 여러분들에게 권위의 상징이 되고 있는 여성들에게는 남편, 아빠, 아들 또 직장 상황하니까 직장 상사, 직장의 지도자 이걸 국가라는 단어로 상상해봅시다.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내가 어떤 조직이든 어떤 인생이든 내가 주인이 되고 생활 공간에서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저 주어진 조건 내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또 이끄는 사람들은 그 역사적 풍모심을 갖고 끌고 가야 되는 역사적 사명의식에 또 휘말려 있습니다. 이 구조가 평범한 일상 시민생활들의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이 사회정치의식으로 저는 고스란히 존재하는 걸 봅니다. 제가 새롭게 한번 살아보자라고 하는 이유는 이 구조를 좀 바꿉니다. 이 문화를 바꿉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자기 삶의 공간 내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 나를 찾는 일에 좀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된다. 그것이 분명하면 누가 저를 비난하더라도 제가 그 사람 이야기를 조금 더 아, 저 사람의 문제제기는 저거구나라고 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자기 것이 약하면 남이 비난해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상처받기 때문에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더우면 몸에서 땀이 나듯이 심리적으로 자기의 흔들리는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는 상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마음이 보호받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은 사실은 지난 시대의 위계, 가부장적, 양성의 불평등, 그리고 계급과 신분 질서의 문제, 국가와 주권자의 관계에서 나오는 소동과 피동의 이 관계에서 나오는 낮은 피해의식과 낮은 자존감들이 우리 모든 생활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심리학 교실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좋은 정치인 되려면 이 마음의 공포와 불안을 제가 극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그리고 그래야만 제 아내랑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아내랑 잘 살고 싶거든요. 그러려면 어쨌든간에 우리가 요것을 가장 자기를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자기의 능동성이나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더 판단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조직사회 내에서 층층이 규정되어 있는 규정과 지침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헤어나기가 또 어려운 구조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모두 다 하나로서만 한번 고민해보자. 우리 각자의 직업 윤리로서 극복해보자. 우리를 억제하는 그 법령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직업적 윤리와 직업적 소명의식을 잘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그 법령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육이라고 하는 직업과 직종의 이 소명의식에 유배되는 법령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현장에서 내 직업적인 소명의식, 교육자로서의 나의 직업적 소명의식에 충실한 것이 법령과 규정과 그렇게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나머지는 다 관계에서 발생하는 압박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저는 좀 더 높은 수준의 직업 윤리와 직업 의식으로 높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또한 저는 별로 남한테 강요할 생각 없습니다. 정치인은 저부터 잘하면 됩니다. 정치의 직업 윤리가 뭘까에 대해서 저는 늘 생각합니다. 뭐라고 표현하겠죠. 핵심적으로는 사람들 좀 들싸우게 하는 일입니다. 사회적게 살게 하는 일입니다. 사회적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 세력을 긁어 모아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제가 볼 때는 옛날 방식입니다. 그 방식은 제국주의 침략전쟁 때, 내지는 계급투쟁의 시기 때, 적대적인 대립투쟁을 했었을 때의 일이고, 우리가 민주주의가 성숙되어 나가는 과정에서의 모든 정치인들의 직업윤리, 그것은 내 소신을 정의라는 깃발로 세워서 상대를 악이라고 규정하는 방식의 싸움을 가지고는 안 된다. 그 형태로 사실은 저는 지금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치공학적으로 좌우와 중도까지 다 포괄하려고 저런 정치 행보를 하는 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계산 때문에 저희 태도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제 직업 윤리에 충실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 직업 윤리가 사람들 사이 속에 평화로운 질서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그 평화로운 질서를 위해서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를 받아들였고 민주주의 철학을 받아들였다면 그것의 핵심은 현실에서 각자의 이해관계와 소신과 신념을 선과 악 정의와 불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구조를 가지고 저는 정치인이자 행정가로서의 저의 입장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충청남도에 가로림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태안반도 옆에 이렇게 항아리처럼 들어와 있는 가로림만입니다. 한자 이름도 이쁩니다. 더할까자에 이슬로자에 수풀림입니다. 이슬을 숲에다가 이슬을 더해주는 바다입니다. 그 가로림만에 한 30년 전서부터 주력발전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항아리처럼 많이 이렇게 되어있고 주둥이가 한 2.4km밖에 안되니까 여기다가 주력발전소 뚝을 만들면은 수압도 세고 그래서 최적지라고 거기다가 되려고 하는데 제가 2010년도 조사가 되고 나니까 이것이 태안군과 사산시라고 하는 두 곳을 맞대어 있는 곳인데 양 시군이 서로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는 모든 행사 때마다 찬성하고 반대하는 분들이 각자 대모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루는 도청에 와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반대를 하고 다음날에 오면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대모를 하고 그러다가 반대하시는 분들이랑 한번 이제 간담회를 했는데 도지사가 진보적인 사람이라서 반대하는 사람만 만나줬다고 찬성하는 사람이 또 대규모로 와서 또 이렇게 그래서 또 이제 그분들을 모셔다가 또 간담회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특히 반대하는 진보진영과 환경운동 관계자분들은 저한테 글을 요구하셨습니다. 당신이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도지사로 당선되었으니 이것이 환경에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당신이 앞서서 해야 돼서 선언해라. 이건 안 된다고.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저는 이것이 정치인들이 선언해서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소신은 분명하지만 개발과 개발 이익과 환경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환경영향 평가 제도라고 하는 법규를 만들었는데 이 법규대로 환경영향 평가 꼼꼼히 한번 해봅시다. 이 절차를 가장 공정하게 이끌어야 되는 것이 제가 지금 이끌어야 될 리더십이지 이거를 정치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내 임무 같지는 않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제가 제 소신은 반대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과 그것이 공화국의 시민들이 살아가는 행정의 절차에서 합의되어지는 과정들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환경영향 평가, 그 다 개발자가, 개발업자가 돈 내서 짜고 치는 평가서인데 그걸 우리한테 믿으란 말이에요? 짜고 치지 않게 위원들을 구성하고 검증하겠습니다. 우리가 개발 이익과 환경 가치의 공존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법규를 한다면 이 제도가 작동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공정하게 구성해서 공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한 줄 더 따서 저의 아픈 곳을 확 찔렀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운영했는데 해도 괜찮다고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명치가 맞는 걸 제가 확 아프더라고요. 대화의 기대상으로는 결론 나온 대로 가야죠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대화의 문답에 우리가 영어 컴플레이션에 나오는 문답법이겠으나 그건 그때 가서 봅시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날 와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이제 또 대물을 세게 하셨어요. 이 진보 진영의 진보적인 도지사가 와가지고는 반대하는 쪽으로 하고 이제 뭔가 사단을 일으키는 거 아니냐 싶어서. 그래서 그분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저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이 싸움이 뭘 의미하는 걸까? 개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의 이기심과 물범과 생태적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착한 사람의 그 마음의 싸움인가 이게? 나는 이 싸움을 나는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될까? 그리고 내 마음에서 내가 이 싸움을 바라보는 지금 내 마음의 진심은 어디가 있을까? 그래요. 그건 분명한 사실은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의 공통의 행복을 저는 지켜줘야 되는 것이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었고 그리고 그 행복이 좀 지속가능한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이라고 저는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조력발전을 하겠다고 하는 찬성하시는 분들도 뭐 저랑 그렇게 마음적으로 볼 때 저분들이 날 미워하더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꿈들 이야기를 또 들었죠. 도지사님 그 바다에 갯벌에 생태 종의 다양성이 뭐냐 그 바다에 이제 아무것도 안 잡혀요. 나 이번 기회에 거기다가 주력 발전하면은 어업 보상 받고 거기 해상 관광 살아받는 거기서 내가 요트라도 좀 봐주고 일자리라도 얻고 싶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 사람의 요구가 또 정당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어장과 어업권에 대해서 이것을 물려받겠다는 자식놈도 교회에 가서 이거 안 물려받겠대요. 그럼 난 이번 기회에 이것을 풀고 새로운 내 또 나이에 맞게 새로운 직장을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인데 왜 당신이 반대를 하십니까? 이 얘기죠. 그리고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분들께서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제가 새 수신은 생태와 개발의 이익이 서로 충돌한다면 그리고 그 생태가 받을 파괴의 효과가 잘 예측이 안 된다면 저는 환경을 좀 지키는 쪽으로 갈랍니다. 그것이 제 소신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소신인 거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한번 조사해 봅시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한 1년을 걸쳐서 했는데 개발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에서 요구되는 환경영향평가의 엄밀한 평가 작성에 몇 가지 중대한 결함을 계속 노출시키면서 끝내 그 사업은 무산됐습니다. 이게 누구의 승리일까요?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어떤 진보적 신념이 승리한 걸까요? 또 그것이 그래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작은 문제 같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한 개인의 정치적 선언과 권력을 쥔 자의 정치적 결단으로 결정되어지는 사회로부터 우리가 정해놓은 제도와 규칙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저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윤리의 가장 첫 번째 민주주의자로서의 저의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한 개인의 인성과 덕성으로 다스려지는 사회는 너무 불안합니다. 조선시대 때 이미 봤잖아요. 형제들 간에 왔다 갔다 하는데도 사람 죽어나갑니다. 조선시대 27명 왕 중에서 우리가 성군이다, 현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임금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제도에 의한 지배인데 이 제도에 대한 권위를 시민들 스스로가 그 제도와 규칙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어떤 과정에서 선출직 지도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확고한 저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의 지배야. 그럼 당신을 왜 뽑아? 당신 정치적 후신과 신념 때문에 뽑았는데 예 바로 그것이 우리 현재의 민주주의 선거가 가지고 있는 넘어야 될 대목입니다. 저는 그 대목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누군가가 여러분들도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누구를 지지한다면 그 지지자가 우리의 공공 시민 생활을 이끄는 정부를 어떻게 이끌길 원하십니까? 내가 지지했던 어떤 주장과 주의에 대해서 싹 밀어붙이시길 바랍니까? 통쾌하게. 그러나 그런 것은 사실상은 지금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합의를 해야 될 것은 주권재민이라고 하는 그 주권자의 나라의 국가운영 시스템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좀 더 확고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정부와 정치 행정에 있어서의 가장 첫 번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저희들 선출직들이 이 정보 분야를 이끌을 때 이 어려움 속에서 공직자분들의 생활이 어렵다는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가능하면 이것에 대해서의 부침이 좀 최소화시키려고 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바뀌어도요, 국가재정의 80-90%는 똑같아요. 사실은 지도자들의 지도력은 법조항 몇 개, 재정 몇 푼을 가지고 결정되는 게 지도력의 본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베토벤 운명교향곡을 지휘하더라도 옛날에는 그 지휘자가 그 지휘자지 뭐, 그래 폰 카라얀이 막 유명하다고 중학교 때 들었는데, 그때 중학교 때 들었던 생각은, 아니 뭐 지휘자 바뀐다고 그 곡이 뭐가 바뀌겠어? 이런 생각. 그래서 하루는 음악 선생님한테 지휘자가 하는 역할이 도대체 뭐예요? 지휘자, 그리고 또 심지어 제가 또 어떤 책을 그 당시에 보니까 중세시대 때는 지휘자가 악단을 향해서 짓는 게 아니라 관중을 향해서 지휘를 했더라고요. 악단은 뒤에 있고 막 이렇게 막 했대요. 뭐 지휘자가 필요가 없겠어요, 논리적으로 보니까. 무슨 의미가 있나, 지휘자가. 근데 우리는 지휘자를 선택함에 따라서 제일 바이올린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거나 타악기 파트가 갑자기 없어져 버리거나 이런 지휘력을 바라거든요. 그런 건 아닐까. 그러나 우리가 이미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단계에 오면 어떤 사람이 지휘자가 될다 하더라도 그거 바뀔 게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휘력과 리더십은 그 사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그런 점에서 저는 지휘력과 지도력, 리더십이라고 하는 요소가 좀 더 전문적으로 지휘자들이 자기 지휘의 요소들을 좀 더 강화를 하고 특화시켜야 된다는 직업적 어떤 수명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이제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요. 교육 분야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선생님들께 부탁 좀 드리고 싶어요. 저 앞에 들어오다 보니까 검정고시하고 뭐 해서 뭐 수시 접수 원서차라고 뭐 있습니다. 저도 검정고시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를 한 6개월밖에 못 다녔어요. 두 학교를 첫 번째 학교는 6개월 다녔고 두 번째 학교는 3개월밖에 못 다녔는데 우리의 공교육에 종사하는 교육 행정 교육 전문가들입니다. 교육 공무원입니다. 국가에 의해서 대량으로 공급되기 시작한 이 국가 교육 시스템이 지금 어떠한 전환점에 와 있는가? 지금 교육감님을 중심으로 광주시 교육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혁신 교육 정책에 대한 그 핵심은 뭔가? 95년도에 531 교육개혁안에 따라서 수요자 중심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개혁, 전국민 공통 10년 과정과 2년의 직업선택 교육의 교육전환 과정, 지역특화 과정, 학급 구성의 학급 편제와 운영의 다양성의 경청. 이게 지금 7차 교육 과정에서 또 현재까지 이어오는 큰 교육의 흐름이죠. 자,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교육 현장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이 교육이 교육이라는 직업 내에서 우리는 충분히 만족하면서 이 공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계신가요? 제가 한국의 정치인으로서 이 정치와 정치인과 정치 지도자들이 민주주의 리더십을 갖고 충분히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끌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 교육 전문가들과 교육 행정직 그리고 교육 공직자들한테 오늘날 국가가 주도하고 있는 이 공교육 체제는 과연 안녕한지에 대해서 어떠한 변화를 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안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창의를 발휘해야 될 이유이죠. 이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면 자기는 직장생활에서 스스로 자기의 일에서 소외되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교육이 감당해야 될 커다란 어떤 변화, 대한민국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력을 저는 교육이 감당을 해줘야 되고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을 위해서는 사회 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학교 담장 밖에만 나가버리면 바로 사회 구조는 구조대로 돌아가는데 학교에서의 그 질서와 우리의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작동을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현대자동차만 보더라도 본사와 1차, 2차, 3차 밴더 간의 급여 차이가 저렇게 나는데 그 현실을 놔두고 너희들이 계속 살아라고 하는 얘기가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그러나 선생님들, 선생님께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도전을 하는 사람들 이 현실을 도전해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생생한 생명력을 저는 공교육이 어떻게든 더 키워내주셨으면 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학교의 혁신과 학교의 변화에 대해서 많은 우리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마을과 학교 공동체의 결합 학교 급식과 지역 농수축산물의 결합 다양한 지역사회의 결합을 통해서 교육 공동체를 지역화시켜서 새로운 교육 혁신의 방향을 꿰어보자라고 하는 방향도 만들게 되고 아이들의 인권조례를 통해서 전통적으로 아이들이 학생과 배움이 단계에 있는 사람한테 끊임없이 유보되어 왔던 그들의 인권의 문제를 다시 재개해서 학생 인권의 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바라보자 하는 교육의 그 결과가 아이들을 살만한 시금치처럼 이미 재단시켜서 사회에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생생한 생수를 만들어서 사회에 조금이라도 좀 더 건강하게 버티라고 내보내자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한 우리의 교육에서의 어떤 혁신 노력들을 저는 응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도지사로서 교육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이런 노력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열심히 응원합니다. 현재의 교육자치의 특성상 제 원칙은 응원과 지원을 하되 절대로 아는 채 안 한답니다. 간혹 저도 마을 다니면서 학교 방문도 좀 해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보고도 싶은데 장학사 선생님 눈치도 보이고 교육장님 눈치도 보이고 난감합니다. 선생님들이 잘해주시겠지요. 저는 가능하면 모아서 좀 응원해야지. 근데 이런 자리니까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들이 정말로 버텨주십시오. 선생님들이 그 지역사회 내에서 선생님들이 지쳐버리고 포기해버리면 사실상 우리는 새로운 신입자원을 못 만듭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키워서 내보내더라도 이미 군대 가서 알아서 결하는 것을 이미 1년 반, 2년 동안 배워서 나오고 사회 첫생활하면서부터 끊임없는 그 구조에 빠져들어서 그나마 가지고 있는 탄력과 생명력들이 끊임없이 소잔에 세잔에 나가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힘을 가지고 이 사회에 올까 거기에 제 경험을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은 어떤 때 좌절하고 자기를 버릴까 사람은 끝내 자기의 희망을 잃지 않고 자기가 좀 더 바라는 어떤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는 힘은 또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까? 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든 간에 그 사람이 비교되어서 차별받는 경험을로부터 그것을 극복하게 해줘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전체적인 교육체계는 너는 내 말 들어. 너는 배우는 애잖아. 네가 뭐 한다고 그래. 너 누구네 딸 봐. 끊임없이 이 질서 내에서 아이들이 파김치가 되어버립니다. 저는 제가 농촌 출신인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혹시라도 좀 더 나은 현재의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순전히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 집에서 자그마한 밭농사를 지었는데 아버님이 천밀점을 하시면서도 농부 출신이라 꼭 농사를 일을 손에 안 오셨어요. 그래서 산드배라고 밭에다 짓는 벼를 짓는데 하루는 친구들이랑 깡통차게 하면서 재밌게 놀고 있는데 아버님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그때 절대적이잖아요. 아버지 권위라고. 기령아 이리 와봐라. 쳐다보고 부르시는 거 가야지. 예. 너 가서 볼게요. 산드배 밭에 세바라고.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됐나? 그래가지고는 대나무를 밑에 십자로 칼질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대나무 깍지를 끼워가지고 여기다 흙을 푹 퍼가지고 던지면 돼. 그러고서는 한 1km 떨어진 밭에 새를 보고 있어요. 근데 밭에 가면서 나는 친구들과 놀고 싶은데 아버지는 엄해서 가긴 가야 되겠고 그 마음이 억울하니까 이제 가면서 우는 거예요. 밭에까지 가면서 울어. 그러다가 세분한테 울면서 이러고 울지 흙을 던져요. 그때 앞에서 새를 보는데 근데 아버님이 그늘에 그늘에 잠시 이제 거기 숨어서 새 보라고 말뚝을 박아놓고 거기다가 찢어진 우산을 하나 매달아 붙였어요. 근데 그 때 앞에서 우산 그 검은 우산의 그림자가 얼마나 시원해봤지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바로 반옆에 산기슭이 있는데 산기슭에 쭉 이렇게 가면 새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안 보이죠. 당연히 그쪽으로 가면. 근데 산그늘에 들어가면 그렇게 시원해요. 아 그때 깨달았어요. 야 그림자에도 무게가 있구나 이게. 그림자에도 무게가 있다는 그 깨달음은 엄청난 깨달음이었어요. 모르대사의 해골물에 이르는 거의 그 정도 깨달음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그때 앞에서 한 줄기 바람이 슬쩍 스쳐서 시원함을 줬을 때 이 텅 빈 공간에도 무수히 많은 흐름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줬어요. 사실은 우리들을 인성적으로 깨닫게 하는 그 모든 요소는 사실은 자연과 같은 어른들의 말씀, 자연을 닮은 어른들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지만 사실은 그 어른의 말씀도 자연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인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좌절로부터 일어나는 그 힘을 일으켜내는 그 힘들을 어떻게 하면은 지력 튼튼한 밭처럼 튼튼하게 있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선생님들께서 정말로 이 지력을 튼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선생님들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 선생님들이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싸워야 될 또한 영역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부딪혀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병들의 명문대학 진학에 대한 요구가 있고 그 명문대학 진학의 요구를 통해서 야자와 선행학습에 대한 현실의 요구가 있고 많은 교단에 서 있는 교육 공직자들의 각자의 삶이 요구하기는 각자의 이기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교육자입니다. 이 교육자로서의 직업 윤리를 저는 여러분들을 그런 의미에서 존경합니다. 저는 정치인의 직업 윤리로서 주권자들한테 존경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튼튼한 자기 직업 윤리를 갖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낼 때 저는 21세기 우리의 도약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도 또한 충청남도에서 우리 김지철 교육감님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 장인국 교육감님의 여러 가지 시도와 도전들 이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모범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한테 좋은 또 가르침을 주셨으면 합니다. 선생님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